교독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자신은 정죄시고 아무도 헐기시는 일이 없으시오니 이 사람은 그물을 보지 않고 우리 진리로서 어느 예수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의 세움을 받은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도라. 아멘. 오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못한 것이냐 그 질문이 이 본문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럼 이 질문을 그러면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가 주일날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시험을 안 보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시험을 보자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서 우리는 본문 앞에 이야기를 어저께 좀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와 종교의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악함을 폭로하는 비유를 하셨다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멋대로 또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서 주인의 마음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의 것들만 추구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자 그 비유를 이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12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그 눈초리 때문에 예수를 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어떤 권이라는 것, 그것은 뭐 어떤 권이었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에 인기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그런 사람의 권위였음을 이렇게 예수님은 드러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주춤하고 있을 때 그들이 또다시 어떤 예수님을 해하려는 공작을 꾸밉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의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지도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사회에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 그 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네, 곁다리로 이제 가는 얘기지만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 소위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그것조차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이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공모해서 예수를 책잡을 그 어떤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서로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사실 세금을 내는 것이 신학적인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원치 않았던 그런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의 나라의 왕을 인정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는 세금을 바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일반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게 유대의 그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편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수준의 존재로 여겼단 말이죠. 그만큼 이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땅의 경우는 다르습니다. 그들의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그들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 헤롯 왕가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준 로마를 지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헤롯 땅의 정치적인 입장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시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그 세금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두 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동의 적인 예수가 나타나자 그동안에 서로에게 갖고 있던 그 적개심을 거두고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할까 궁리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에 합당한 정말 적합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세워주기 원한다는 그런 식의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포장하죠. 자기의 말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높이는 듯한 그런 말을 행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당신의 고견을 듣기 원한다는 그런 마치 겸손을 가장한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대답을 해도 결국 빠져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이 질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와 같은 질문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배반자로, 매국노로 예수님을 찍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믿음 없는, 전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땅과 그들이 지지하는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스라고 할 수도 없고 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옳음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왕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놀랍게 대답하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를 책망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 보려면 먼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 형상과 그 동전에 새겨진 글이 누구 거냐고 질문하시죠. 그것은 바로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사용되었던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 그 동전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거부했지만 일반 생활에서 그 동전을 유통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인정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전을 만들고 사용하게 한 가이사, 그 황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그 황제의 권위로 세워진 어떤 제도나 기구에 의해서 받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잘 깔려 있었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은 그 일부 받은 그 서비스 비용을 다시 지불하는 그런 의미의 의미인 것이죠. 세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되돌려야 할 것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치자라는 그 말이 바로 원어를 보면 되돌려주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라로부터 어떤 국가 어떤 기구로부터 받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지금 의미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이사의 것과 대조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최고의 자리,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최고의 인간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이란 것은 그거에 대한 어떤 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히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가이사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간의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내놓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해서 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십일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를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의 것만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 황제와 같은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자신이 멸망을 받고 진멸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 내가 내놓은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정도로 내가 악하고 악한 존재이구나를 정말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망해도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본문에서 비유를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을 그들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 그들이 그 죄를, 그 책망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이 말해도 인간은요,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 내가 위에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바램은 외면한 채, 감사하기는 커녕 오로지 나의 바램과 뜻을 가지고 살았던 악한 존재였구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아들을 죽이든 이용해서든 내 행복과 내 영광과 내 기쁨만 쌓으려고 했던 그런 대응망덕한 존재이고 정말 악한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란 그런 자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인정하여서, 아, 나야말로 이 농부들처럼 심판과 진멸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안다면 그런 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참으로 나야말로 진멸받아 마땅하고 악한 중에 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잘됨과 자기 편안함과 내 성공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내 인생이 이렇게 만사형통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제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그 진멸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토록 자격 없는 자를 대신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이제 아는 것이죠. 내가 신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이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받을 축복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도 죽어도 부활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서 삼재 신자의 마음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동시에 그런 자신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가장 존귀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시상식 앞에서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떤 무광컵을 그냥 이웃에게 작은 소자에게 전해주는 걸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도 자식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것 때문에 신경하고 막 고민을 해도 회사에서 막 뭐 힘든 일이 있고 그 회사를 열심히 또 생활을 하고 또 뭐 운전을 하고 모든 뭘 하든요 모든 순간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시험 보는 것이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받거나 영광받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던 시험을 보러 가던 내 중심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가 내 인생이 내 노력에 의해 내 시험 결과에 의해 내 직장의 자리와 그 월급 때문에 되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면 아무리 합격을 하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지 이 복 주시겠지 한다면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리는 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시험 보러 가더라도 결국 내가 가는 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증거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죠. 가서 갔다가 와서 다른 예배 참여하면 되죠.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